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얼마나 울었던가 고개가 다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어느 날에 외로워